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35년간의 노하우로 당신의 수출입 화물을 세계 어디든지 책임지겠습니다. 화중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문 무역 서비스 GLI. 상담 문의 021-997-113. 엄마, 모기 모기! 어머머. 아, 아빠! 괜찮아! 거봐, 방충망 달고 카펫 갈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충망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장판 카펫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베스트 플로링 021-031-9060. 인테리어 견적은 원래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요? 마음고생하는 인테리어는 버리세요. 세종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세종 인테리어는 여러분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인테리어 전문가 세종 인테리어. 지금 문의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SPM 남태평양 선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남태평양 선교 방송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4시간 라디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뉴질랜드 교민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 호주 및 남태평양 섬들을 위한 전파사역으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 www.spmtv.kr을 통해서 라디오 청취와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09443-1199, 이메일 spmtv@spmtv.kr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국 주소는 7번지 테키아 플레이스 알바니 오클랜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의 매일을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안녕하세요. 아, 정오의 만나회 봉성룡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보통 시작한다고 하는 월요일, 네, 남영균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 벌써 이제 또 월요일, 네, 예. 목사님을 만나는 날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목사님이 이제 남을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고 하시기 예? 때문에 예. 목사님 딱 보면은 아, 날씨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요즘은 네, 아무래도 따로 나가는 걸 하려면 예, 예, 네, 맞아요. 날씨가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한참 좋다가 다시 예, 갑자기, 또 네. 갑자기 막 추워지는 것 같아서 다시 겨울이 오는 느낌? 예. 이번 주만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곧 다시 예. 아,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나무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아, 오늘은 정말 우리가 뭐 집 마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흔한 나물 흔한 나물 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개민들레입니다. 개민들레. 영어로는 아. 캣스 이어라고 그래요. 네. 고양이 귀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개민들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민들레 뭐 주변에 많다고 하시고 정원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정원에 이제 민들레가 이렇게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그 퍼져 있고 노란색 꾸마우리 같은 예, 있는 예. 그 민들레가 있는데 그게 예. 그냥 민들레가 아닌가 보네요. 아, 뭐 일반 민들레는 뭐 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네. 이제 이 개민들레는 조금 달라요. 뭐 어떤 분은 이제 털 민들레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잎사귀에 좀 잔잔한 털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 캣스 이어라고 하는데 고양이 귀를 만지면은 그 잔잔한 털처럼 네. 만지는 것처럼 이 개민들레도 만지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캣스 이어라고 키위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이파리에 있는 그 약간 잔털 같은 것 때문에. 예, 예, 맞아요. 예. 아, 좀 왜 그렇게 부르나 순간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왜 그러지? 예, 예. 한번 있었어요. 같이 만져보면은 아, 왜 그런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자세히는 안 보고 그냥 민들레가 있길래 아, 이 나라 민들레가 정말 많구나. 근데 민들레가 정말 많구나. 사실은 일반 민들레는 우리가 말하는 민들레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거는 이 개민들레가 많아요. 아. 그 개민들레는 이제 뭐 키위들이나 또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쁘게 가드닝을 그 잔디밭을 관리하고 싶어한 사람들에게는 이 개민들레가 아주 천도꾸러기죠. 네, 예. 뭐 안 그래도 뭐 이렇게 가드닝 하는데 그 뭐 도구 같은 데를 보러 가면은 예. 그 이제 보통 그 약품으로 이제 잡초를 죽이는 거에 보면은 위드라고 해가지고 위드가 예예 예, 맞아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보통 그림도 거의 민들레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예예. 예. 그 정도로 아마 이제 풀밭에서는 싫어하는 네, 기피하는 그런 잔디밭에 이렇게 잔디 높이로 같이 크면서 납작하게 넓게 퍼져서 자라니까 그 밑에 있는 잔디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개민들레를 캐내보면 네. 그 크기만큼 개민들레의 크기만큼 잔디도 다 죽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런데 이 개민들레가 뭐 듬성듬성 있는 것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죽이고 뭐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면은 잔디밭이 정말 볼품없이 되기 때문에 잔디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개민들레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좋은 나물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면은 굉장히 또 뜻밖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일부 키위들도 네. 이 캣스 이어 개민들레를 좋은 허브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고 아무튼 뭐 나는 잔디밭을 잘 가꾸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성가신 풀이지만 또 뭐 좋은 허브로서 아니면 나물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반가운 하나의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식물이네요. 그 개민들레는. 예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민들레하고 개민들레 왜 개자가 붙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뭐 개자가 들어가면은 한국 분들은 아 좀 퀄리티가 낮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나쁜 수 의미가 있어요. 많죠. 네. 나쁜 의미보다도 이제 조금 개복숭아, 개살구 뭐 이런 것처럼 개자가 들어가서 한국에서 보면은 뭐 개살구, 개복숭아 같은 거는 그냥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기르지 않고 산이나 들에서 그냥 난 것이다라고 할 때 개자를 붙이기도 하고 네. 또 내가 집에서 기른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이렇게 열매가 작거나 보잘것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자가 들어가면은 별로 그다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민들레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데 하여튼 민들레에 대한 관심은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러나 개민들레 그거 먹어요?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무관심 속에 있었는데 한번 이 개민들레를 한번 우리가 나물로 식탁에 올리면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제가 이 개미들레를 소개해 보면은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은 한 세 번 정도는 놀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뭐냐면은 민들레하고 개민들레하고의 확연한 차이는 뭐냐면 민들레는 굉장히 써요. 그렇죠. 네. 예, 쓰죠. 그렇지만 개민들레는 오히려 쓰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그 좋은 향이 나고 전혀 쓰지 않아요. 보통 야생에 있는 것들은 약간 쓴 편이 아닌가? 나물 같은 뭐 쓴 나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 오히려 매콤하고 나물도 굉장히 다양해. 매콤한 것 있고 그쵸, 달콤한 네. 것 있고 시큼한 것 있고 이렇게 향긋한 것 있고 나물 종류가 이렇게 많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나물을 다 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개민들레는 민들레에 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은은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야 향기 좋으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나물 강좌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나물을 나눠보면은 나물을 여러 가지 제가 가르쳐주면은 이 개민들레를 먹고 엄지손가락을 탁 치켜 세워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제일 부담스러운 나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나물 반찬을 이렇게 한번 밥상을 대접할 때 보통 이제 최소한 다섯 가지를 준비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개민들레를 먹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제일 맛있네. 이런 얘기를 너도 나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나 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맛이 참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 이제 좀 거칠어 보이고 네, 그렇죠. 또 딱딱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 맛이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식감도 굉장히 좋고 씹는 식감도 좋고 또 코끝으로 또 혀끝에 넘쳐나는 그 향기가 굉장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이 개민들레를 나무를 채취할 때는 맨손으로 나무를 채취하면은 손에 네. 그 개민들레의 은은한 향기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일종의 향수처럼. 그럼요. 그래서 개민들레를 만졌던 손으로 운전대를 싹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차 안에 그 네. 향기가 오래 가요. 우리가 천연 방향제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일부러 뭐 카센터에 가서 이렇게 뭐 사서 차에다 넣는데 사실 그거 별로 우리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나물에서 나는 자연적인 향기를 차에다 이렇게 조금 묻혀 놓으면은 네. 오래 그 향기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놀라는 것은 뭐냐면 나물이 먹고 싶은데 주변에 나물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게 나물이고 참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쵸. 이렇게 지천에 가까이에 이렇게 나물이 많이 있다는 걸 보고 또 놀라는 거죠. 진짜 뭐 나물 먹고 싶다고 할 때 정말 집 앞마당 뒷마당에 있는 것만 뜯어도 식구가 한 끼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양이 네. 어느 집이나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물 중에서는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이죠. 딱 들었을 때 뭐 저도 이제 본지는 좀 돼가지고 자세히 본지는 좀 돼가지고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은 약간의 이제 이파리에 털들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예. 약간의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도리어 쓰지도 약간 그렇게 생기고 약간 뾰족뾰족하게 생겼으면은 되게 뭔가 맛이 강렬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도리어 은은하면서 부드럽고 거기에다가 더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시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예, 항상 어떤 것 지든 우리가 만족할 때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굉장히 만족함을 느끼거든요. 이런 봄에 이런 하찮게 생각했던 풀 하나로 좀 큰 만족을 느끼면서 네.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개민들레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음식이 사실은 개민들레를 가리켜서 중국에서는 서양 금은초라고 하거든요. 서양 금은초요? 금은초. 네, 서양 금은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은, 분명히 네. 한국 것은 아니에요. 한국 네. 것은 아닌데 서양의 것인데 뭐하고 가장 잘 어울리냐면 된장하고 가장 잘 어울려요. 된장. 된장하고요? 예, 그래서 야 어떻게 서양의 것인데 우리 된장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까? 그래서 저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예, 서양의 것을 우리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식생활에 자유 이용하면 이 우리가 이민 생활할 때도 정말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다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양 금원초 하면은 서양은 뭐 말 그대로 서양에서 외국에서 나온 건데 금원초 정확한 어떤 말인가요? 금원초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내년 후년이면 30주년이 돼요. 이제 25년이 지났어요. 네. 결혼 25년 차 부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은혼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세레모니를 하거든요. 아, 네. 결혼 50년 차 된 부부들이 이제 어떤 기념 잔치를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금혼식이다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는 저도 어제 제가 이제 나이 연세가 이제 70 넘으신 부부 한 분을 어제 제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분은 뭐 아직 결혼 생활 50년은 안 되셨겠지만 벌써 이제 50년 가까우니까 두 부부 사이에서 풍겨서 나오는 그런 그 삶의 향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정말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활의 멋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왜 이 개민들레를 가리켜서 금은초라고 했나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개민들레에서 풍겨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은은한 향기 네. 향이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향은 너무 강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잖아요. 그렇죠. 뭐 향수도 그렇죠? 과하게 하면. 정말 그런데 이 개민들레는 향이 아주 은은하게 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맡고 싶은 그런 향이 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좋은 향기 나는데 무슨 향기지라는 약간 끌리는 듯한? 끌리는.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뭐 이렇게 막 50년 정도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서는 절대 풍기지 않는 그런 인생의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가서 맡아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아 금혼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요. 멋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전혀 예. 다른 이름이네요. 같은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나물인데도 네.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금혼초를 사실은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이제 뭐 퀴들은 이거를 정말 잡초라고 생각하면서 귀찮아하지만 한국에도 사실은 이제 이 금혼초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금은초가 제주도에 많아요. 제주도요? 네, 제주도에 목장들이 많잖아요. 제주도에. 그렇죠. 네. 이거는 제주도에서 목장 이제 건초 같은 거를 수입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런 이제 씨앗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도 고민이 뭐냐면 이 서양 금은초가 너무 많이 번식하는 것 때문에 제주도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민들레가 예. 번식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제주도의 한 연구소에서 이 서양금원초 개민들레를 연구해 보니까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관절염이나 아토피나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물질을 찾아서 그거를 네. 특허 출원했다는 특허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강에도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기 때문에 네.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제가 그래서 이 개민들레는 그 된장이나 쌈장 혹은 뭐 고추장도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씩 같이 섞어서 이렇게 또 견과류 같은 거를 조금 빻아서 이렇게 이제 다해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기본 양념을 더해가지고 무쳐내게 되면은 굉장히 참 좋습니다. 맛이 좋아서 좋고 또 된장국을 끓여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직접 보고 또 이제 만드는 걸 또 어느 정도 자세히 이제 강습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제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예. 언제 하시나요? 지금 강좌가 올해는 이제 시작이 돼서 두 번째 강좌가 지났고 네. 매주 금요일 날 10시 반에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인원이 뭐 다 찾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은 좀 뭐 힘들고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참석하시기 바라고 제가 개민들레는 아마 여기 우리 SPM 방송국 그 인터넷에 보면은 네. 촬영해서 소개한 것이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뭐 화면으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찬양 듣고 예. 네, 오늘 이제 신앙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러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오호.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로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가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밤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봐.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여행 떠나갈 땐 하나 두어 호텔 쿠폰 모두 하나 두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두어 맞춤 여행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투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네, 이번 주에 나 들어온 사연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사연은 네, 내용이 보내주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 직장 생활의 연장선 같아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직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작은 사업체이지만 부장이라는 직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반서리 집사로 15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쓰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사장님은 교회에서 저에게 정부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가끔은 교회에서도 자기 직원 다루듯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호칭에서 사장이라는 호칭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렇다고 직장에서 사장님이신 교회 집사님께 교회에서의 직장 호칭에 대해 또한 직원 대하듯 하지 말라 달라고 직접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의 경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교회 생활에서의 이러한 직장 문화가 이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을지 어떤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교회와 직장 전혀 다른 거잖아요. 다른데 이제 같은 분들이 다른데 같은 분들이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이제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또 그 뭐 사장님이 됐든 아니면은 뭐 위에 상급자, 네. 상급자하고 같은 교회도 같이 가는 이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 보게 되는 건데 또 약간 다른 환경에서 만나게도 만나는 거죠 또. 예. 이럴 때 어떨까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뭐 사장님이 자기 직원을 전도해서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네. 직원이 사장님을 전도해서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 뉴질랜드의 이민사회 특성상 이민사회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인들이 그것도 이제 사장님과 또 직원 아니면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이 직원을 전도해서 같이 나오시는 분, 네. 아니면 직원이 사장님을 전도해서 같이 나오시는 분. 굉장히 같이 신앙생활 재밌게 또 직장생활도 재밌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아우 이거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도 봤는데 주일날도 또 교회에서 같이 있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봤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군부대에서는 뭐 높은 계급에 계신 분이 누가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교회를 또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 하여튼 좋은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갈등하는 모습도 또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직장 질문해 주신 분이 직장에서도 직장과 교회 구분이 없어지고 또 도리어 이제 계속 그 습관이라든가 그런 호칭이라든가 그 관계들이 교회로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그거에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와 또 사장의 입장에서의 관점이가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그렇죠. 직원은 좀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나 혹시 토요일까지 이게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 혹은 이제 상하관계로 이렇게 있다가 네. 하루나 이틀은 정말 그 관계에서 풀어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쵸. 자유하고 싶고요. 쉼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의 하루를 어떤 상하관계로 있다가 갑자기 형제적인 관계로 적응하려니까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뭐 닷새나 엿새를 그렇게 생활하니까 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나도 뭐 직원인 사람도 사장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장님이신 분도 정부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도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이지 않으면은 사실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예? 네. 문제도 생기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한다면 여긴 정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터로부터 좀 떠나 있을 때는 좀 자유로워지기를 좀 느끼고 싶어 하죠. 또 교회 같은 데 오면 당신 아내도 있고 자기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그쵸. 자녀들이나 또 부인이나 또 다른 성도들을 앞에서 직장에서 대하듯 하는 호칭과 또 직원 다루듯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또 그렇죠? 가족까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그냥 사장 부인도 또 직원 부인한테 마치 그 직원 다루듯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거리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 문제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고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힘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주신 분께서 보시면은 사장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한 뭐 5일이나 6일 동안 정부장이라고 불러서 예. 입에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는 버릇처럼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교회에서의 사회적 호칭 사용 문제 저도 몇 번 보긴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네.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뭐 사실은 호칭 문제는 사실 저는 이름이 남영균이지만 네. 누가 명균아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집에 식구들은 뭐 여보 아니면 아빠 이렇게 불러주죠. 교회 가면 목사님이래지 누가 뭐 남영균 씨, 명균아 이렇게 불러주는 건 이제 뭐 어머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뭐 그럴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유난히 그 호칭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이라는 것, 이름이 있지만서도 이름은 정작 사용되지 않고 호칭으로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름은 몰라도 돼. 어떤 데는 제가 오늘 PD님한테도 이름은 몰라요. 그러지만 네. 그냥 뭐 봉 PD님 이렇게 부르면 이름이 뭔지 그 모르고 그냥 호칭으로만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만큼 일반적으로 호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한 개인의 신분이나 또 그 하는 일, 역할 같은 것을 잘 드러내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사람들은 호칭을 통해서 또 뭘 기대냐면 호칭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호칭을 통해서 뭔가를 또 덤으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호칭을 기대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명예나 권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호칭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 유난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호칭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왜 군대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고 한국은 한국 기업은 또 외국의 기업하고 차이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구글의 그 조직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직급 문화가 한 7개, 8개 정말 많죠.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반을 딱 잘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큰 기업도 이제 그 단계를 직급 단계를 4개로 과감히 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시도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호칭을 그대로 이제 뭐 회사 내에서 밖에 나오면서도 그쵸. 사용하고 네. 또 특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집에까지 와서 아니면 교회까지 와서 오늘 이제 내담자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까지 와서도 정부장이라고 호칭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정부장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은 뭐예요? 난 사장이다 이거죠. 아니면 뭐 네. 아니면 그 상급자라는 네. 상급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호칭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은근히 과시한다거나 한다거나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박사님 아니면 무슨 뭐 회장님 네. 아니면 뭐 관장님 이런 호칭으로 서로 부르는 경우를 볼 때 제가 이제 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때로는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호칭보다는 네. 우리가 교회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에 따라서 호칭을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별로 또 좋아하질 않아요. 뭐 그게 뭐 어떠냐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와 교회의 호칭 문제는 굉장히 달라요. 달라요.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이 직급에 따라서 상하관계가 매우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부인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5절부터 9절에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하관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주와 종업원의 관계, 사장과 직원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좋은 가르침을 줘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종과 상전에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뭐 직원과 사장의 관계 그렇게 뭐 상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에게 해주는 교훈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는 뭐냐면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 성실하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해라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뭐 강압적인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위계 질서를 지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섬기라고 했어요. 섬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더 많이 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맨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은 책임감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위에 분은 이만큼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많이 진 사람에 대해서 섬기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그랬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저희가 누구냐면 이제 종들이에요. 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똑같이 하라. 그들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잘 섬기고 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덧붙입니다. 네. 상전들에게 대해서는 뭐냐면 공갈을 그치라라고 했어요. 공갈을 그치라.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꼭 거짓말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상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아, 일종의 그렇죠. 그 요즘 한국에서 갑의 행포 그렇죠. 네. 오늘날 기업 문화에서 기업주의 그 소위 갑의 횡포, 갑질이라고 뭐 그렇게도 네, 표현하는데 표현하긴 하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명히 그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만 일반적인 가정과 또 사회에서의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좀 많이 줍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서로 성실하라, 서로 섬기라, 공갈이 없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의 효율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상하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간에. 네. 이제 그러나 이러한 사회에서의 상하관계를 교회에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유념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장이라고 예. 부르는 거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교회에 있는 뭐 직분이라든가 호칭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될 테고. 그렇죠. 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교회에서야 호칭이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교회에서 주시는 호칭들이 있는데 네. 그런 호칭 우리가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명한 호칭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호칭들 아니면 그런 거 말고도 뭐 성가대면 성가대 대장님, 지휘자면 지휘자님, 반주자님 네. 뭐 이렇게 여러 맡은 일에 따른 그런 호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런 호칭을 부르면 참 좋죠. 그러면 예. 직분이 없거나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직분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참 좋아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호칭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죠. 봉PD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렇죠. 하는 이 네. 관계 속에서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교회에서의 호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도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성도고 그렇죠? 네. 저는 네. 목사님이라고 항상 하다 보니까 네. 목사는 성도가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도라는 말을 사실 교회에서 성도라는 호칭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통 직분이 없는 사람 제가 직분을 모르고 있는 분을 부를 때는 예. 네, 그렇게 예. 많이 직분이 부르거든요. 없는 사람 혹은 뭐 직분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성도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다 집사고 직분이 아직 안 받은 분은 혼자예요. 한 사람밖에 네,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네. 당신들이 서로 부르기가 뭐하다고 집사님이라고 부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집사라는 그 호칭이라기보다는 그 직분 자체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어떤 그 정확한 다 또 어떤 교회에서 네. 맡겨진 일이 있고 훈련되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호칭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성도님 하면 참 좋은 거예요. 굉장히 네. 이제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 직분에 따른 호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 직분은 절대 계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누가 높으냐? 뭐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뭐 목사가 높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직분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성도이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린아이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직분이 없는 사람을 만을 향해서 성도다. 이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앙 직분이 없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일반 성도다. 일반 성도. 그분은 직분이 없 그분은 직분이 없이 일반 성도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호칭도. 네? 일반 성도라고 부르면 누구는 그럼 특별 성도예요? 아니요. 저희 다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쓸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내담자께서 이제 직장에서 부르던 호칭을 교회에서도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를 또 아픔을 얘기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사회에서의 그 신분 뭐 이런 박사님 뭐 회장님 뭐 이런 호칭을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호칭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나 권력을 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안 돼요. 성경에서도 요한 3서에 보면은 굉장히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도 나오지만 가이오 말고 요한 3서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들었는데 어떻게 네. 정확하게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권력을 교회에서까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디오드레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생활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회는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그렇죠. 동등한 관계인데 예. 네, 그걸 이제 위에 서려고 하면 문제가 맞아요.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일터에서 상하관계의 긴장 속에 있다가 교회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되면 여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지 직장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네. 그러므로 사회적 호칭은 사회에서 얻은 위치이지 교회에서 역할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되고. 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어가야 잘 될까요? 잘 이어가려 되는 것. 네. 뭐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만약 사장과 직원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장의 신앙 신분이 신앙 직분이 없는 분이시고 사장이 신앙 직분이 없는 분이시고 네. 또 반대로 직원이 집사 혹은 그 이상으로의 신앙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사장님도 교회에서만큼은 그에 대한 존중함의 의미에서 신앙 신분에 따른 호칭을 사용해 주는 것이 네. 옳습니다. 그렇죠. 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데 내 직원이 집사야. 아, 집사님이라고 부르기 기분 나빠. 그러지 마시고 아, 나도 빨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저 정부장처럼 나도 교회에서 집사님 아니면 그 이상의 직분을 통해서 열심히 섬겨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의 호칭은 상하관계를 따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지금 뭐 사장님은 신앙 직분이 없고 당신은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이제 하급 직원으로 있다가 교회에서는 당신의 교회에서의 호칭이 뭐 있다고 그래서 자기 사장님을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네. 것이고 그렇죠? 직장에서는 사장이 높고 교회에서는 집사가 높고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참 조심스러운 문제 그런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만 당신이 조심해서 한다면 뭐 사장님이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제가 요한 3서에 있는 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말씀을 사람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그 디오드레베 말고 요한 3서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뒤에 나오거든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 이름이 좀 비슷하죠. 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렇게 했는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인물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들었을 때는. 무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진리 성경적으로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아, 이런 뜻으로 증거를 우리가, 받았다가 인정을 예, 받았다는. 예, 그렇죠. 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좀 이런 모습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예, 예. 이런 모습을 배워 나가서 예. 이런 호칭부터 해가지고 사람을 예. 대하는 데까지. 일단 호칭이라는 게 사람을 대하는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물론 이제 내장자 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자의 그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그 호칭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런 거를 이제 방금 이제 상담을 통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좋아하진 않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네, 이제 그런 호칭이라든가 그런 관계에 대한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것이 이제 네. 교회 생활은 분명히 훈련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고 교훈 받고 하면서 보다 나은 신앙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내담자께서도 이처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요한 3서에 있는 인물처럼 정말 직장에서도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한테도 다 인정을 받고 하게 되면 뭐 어느 누가 어디서 이렇게 얕잡아보고 하지 않고 또 야 우리 정말 정부장이라는 사람은 내 직장에서도 정말 칭찬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도 정말 귀한 일꾼이구나. 이런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나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오늘 내담자께서도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네. 서로 직장에서도 인정받으시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하시면은 네. 직장 생활이나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들으시고 뭐 정부장님이라고 부르시는 예, 그분도 그렇지만 이제 그 사장님 뭐 이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걸 듣고 좀 생각 부를 때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좀 신앙생활하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장님께서 정부장 이렇게 불렀다고 해도 거기서 탁 기분 나빠하는 투로 말씀하시고 하지 말고 예 정집사 불렀습니까? 예 정집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면 사장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미안하고 아 미안합니다. 내가 회사에서처럼 정부장이라고 불러서 미안합니다. 정집사님 하고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불러줄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좋은 네, 말씀과 네, 내용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예.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